오늘은 성도를 사랑한 일곱 목사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에 앞서 광고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탑2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김홍도 목사님, 한국교회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역대 위인에도 들어가고 역대 위인, 거의 뭐 한국교회사 역대 칠무회급인 이분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마치 이 피겨 세계 김연아 같은 분이죠. 김연아 조용기 목사님 미셸 콴이었고 미셸 콴 네.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안도미키급이었고. 그렇죠. 이제 김연아급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네. 김홍동 사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자리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반대합니다. 이분은 천천히 터트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의 방송 한 번을 따로 해도 될 만큼의 분량이.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저희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번에 아예 끝내버리려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하려고. 네. 이 김홍동 사님은 오더방님께서, 엄베코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그랬습니다. 네. 침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아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사전회의 때. 그럼요. 오더방님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건 하나 말하다. 몇 줄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사한 노고가 있어서 그쵸. 다 웬만하면 합시다. 다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설명을 하자면은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 간단한 프로필만 이야기하면은요, 38년생 네.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 기감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기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네. 감리교. 감리교 목사님. 예, 그리고 현재 예, 금란교회 원로 목사님. 금란교회 원로 목사님. 금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금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왜 이름이 금란이냐. 네. 그 혹시 김환란이라고 아십니까? 아, 김환란. 네. 몰라요 저는. 김환란이라고. 그 되게 당대에 뭐 모윤숙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네. 예, 예. 신일 행적을 해가지고 네, 네.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이대의 교수님이었나? 이대 총장도 총장이면 하여간에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뭐 일본의 그 정신대로다가 보내고 막 뭐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김환란이라고. 좀 이대 총장님인데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대 네. 총장님인데 자기 제자들을 제자리를 정신대에 보내? 샹년이네. 아유, 그렇죠. 어마어마한 샹년이죠. 뭐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유, 왜? 근데. 새삼스럽게. 하여간에, 그, 김환란에서, 김 자랑 란 자를 빼면은, 이제 한문으로 금란이잖아요. 아. 그래서 금란교회예요. 아, 그분의, 그분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다고? 아니, 그 교회의 오리진이 그거였나봐요. 아. 이분이 개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개척한 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딴 건 맞아요. 딴 형 맞아요. 그래서 71년부터 그러니까, 금란교회 부임해서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하시던 김환란 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환란 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아주 손쉽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는 기감의 감독 회장, 네. 그리고 NCCK라고 WCC 잠깐 나왔던 거기 회장을 역임했고, 예. 그리고 그 툭함 회장이네요. 세계교회 갱보협회 이사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라고 엑츠라고 쓰는 네네. 학교가 있어요. 이사장이었고 네. 이사장이고. 한미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의장. 한미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그렇게 있나 봐요.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난 분이다. 야, 급이 다르다. 네, 퀄리티가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다른 분. 진짜 다르다. 네. 네. 그 이 이 김홍도 목사님 형제가 그 예. 감리교에서 굉장히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예. 형제분들도 다? 그렇죠. 예. 큰형이 제일 큰형이 김선도 목사님. 네. 그다음에 김홍도 목사님. 네. 그다음에 김국도 목사님. 목사님. 네. 도짜 돌림 목사 세 분이 세 분 다 이 감리교에서 대형교회 네. 목사셨고 세 분이 다 또 교회를 아들들한테 물려주셨어요. 대신하시고. 예. 굉장하죠. 대단한 유전자가 흐르나 봐요.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저 기사 이 얘기를 제가 하면은요. 그 김선도 목사님 이분은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 네. 현재 그리고 아까 말한 김홍도 목사님 그리고 셋째가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네, 저기 임마누엘 교회라고 네. 들어봤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세 분이고 넷째도 있어요. 김건도 아, 한 분이 더 있었구나. 근데 그분은 해외 사역 가시고 뭐 그런 아, 분이고 제일 착할대요. 네. 성격은 진짜 넷 중에서 막내니까 막내라서 그런가?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교세가 대단합니다. 김선도 목사님은 관인교회가 7만 명. 김홍동 목사님 그 학교는 10만 명이에요. 엠마누엘 교회는 1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 1만 명이 되게 작아 보인다. 그래서 셋을 합치면은 18만인데 18만이면은 뭐 시 하나 나오죠. 어지간한 시 하나가 나오는데. 아이고야. 거의 셋이 교회가 교류하고 형제 교회처럼 살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셋 다 세습을 했는데 네. 그 첫째 김선도 목사님과 김홍동 목사님은 세습에 성공했고 네. 이제 그 뒤로다가 감리교 이제 감리교에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이제 편법으로 세습한 것처럼 김국도 목사님도 바지 사장을 잠깐 앉혀놨다가 이제 그 바지 사장 같은 목사님 앉혀놨다가 이제 바지 목사님 몇 개월 후에 이제 또 새롭게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습 방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뭐 자녀나 네. 뭐 사위나 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는 아.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른 사역을 하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데려와요. 잠깐. 네. 네. 두 달을 안 쳐요. 두 달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출신을 새로 하는 거야. 두 달이면 설교 여덟 번이다. 그렇지. 진짜. 그래서 이분은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가고 김국도 목사 아들이 가서 앉은 거지. 인턴도 아니고. 담임 목사 인턴. 근데 저게 잠깐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간 개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투수가 새로 나온 거지. 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잠깐 세습이 왜 나쁜 건지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거나 혹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세습할 수 있지 아들이 괜찮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방지하고 있는가 잠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또 따로 한 분량을 할애를 해야 될 만큼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까? 깊은 문제이긴 한데 세습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인데 후속 사임자가 후속 그 사역자 정해지지 않았을 때 아들내미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내가 또 이어서 치고 아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이런 경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세습을 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하나 봤는데 아 그렇죠. 아버지가 세습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 교회가 있었고 네. 자기는 따로 나와서 다른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전 징조도 없이 갑자기 급성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없고 어머니가 간곡하게 지금 우리 교회가 당장 내일 얘기를 해줄 목사가 없다라고 해서 그 교회로 가고 왜냐면 자기가 하던 교회는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 교회여서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갔다고 너무너무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세물별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 출판사를 하고 계신 김요한 목사님의 실제 얘기입니다. 아, 네. 지금 목사님 성함까지는 몰랐는데 네. 진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교회의 주인이 그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뭐 기업들도 지금 뭐 다음 때 이제 2대 3대 이렇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하는데 사실 회사도 주주의 것인 심지어 회사조차도 주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교회가 이거는 뭐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성도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화 시키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죠. 저희 김홍동 사님은 정말 얘기가 많기 때문에 딱 이 두 개로 나눠서 가죠. 불륜 문제에 딱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륜 문제랑 어록 어록. 이분의 어록 얘기하면 어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록을 들으면 이분이 어떤 마인드로 사시는가를 알 수 있겠죠. 네네. 불륜 문제만 일단 딱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불륜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요. 아 근데 불륜 문제 사실 너무 좀 찰지게 살려주세요. 그 배 암흑의 여인이라고. 네. 배모 여인. 네, 디테일한 얘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검색하세요. 네. 분류를 했답니다. 네, 저질렀고요. 합의금을 갖다가 합의금이요. 이제 2억 원 중에서 잠깐 합의금을 줬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간통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네. 불륜은 기정사실이네요. 네. 예. 그 불륜이 일어났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합의까지 했다. 합의금으로 예. 여자에게 입막음의 용도겠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렇죠. 는 얘기로 그렇죠. 2억 원을 줬다. 예, 2억 원. 그리고 그 이제 불륜을 이제 터뜨리려는 언론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MBC 3매거진 2580. 네, 2580. 막으려고 1억 5천 쓰셨어요. 그거 막으려고 1억 5천을 썼다는 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홍보나 얘네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로 1억 5천을 썼다고? MBC 찔러준 건가? 글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MBC에 이제 반박하고 해명하고 광고를 또 하려고 또 3억 3천만 원 썼어요. 해명 광고로 3억 3천을 썼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비리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삼던 네네. 장로님을 갖다가 구속을 시키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료로다가 4억 원. 무슨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도화한 10억 썼네요 지금. 다 자기 돈이 아닌 거잖아. 교회 돈이잖아. 다 교회 돈. 지금 잠깐만 이걸 전부 다 교회 돈으로 했다고? 당연하죠. 야 이 개쎄만해 진짜. 개쎄만해. 그리고 뭐 부인 명의에 이거는 진짜 그 뉴스 후에 나 어디 나왔나? 그 부인 명의 별장 건축비가 3억 원. 그리고 아들 명의의 교회 건축비가 8억 원. 다 교회 돈으로다가. 교회 돈으로 네. 가족들의 명의가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도 뭐 200억 퇴직금 조용기 목사님보다는 비교적 검소하시네. 아 근데 참 우리가 억 단위로 계속 억 얘기하고 만 명 천 명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잠깐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시골 산골짜기 뭐 바닷가 해안가 이런 데서 1,000원 2,000원이 귀한 데가 있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억이 지금 10억이 떨어지면 이 교회가 몇십 년을 사역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람에게 해명 그 사람의 입막음용으로 그다음에 해명용으로 방송이 못 나가게 하는 용으로 변호사 선임용으로 지금 10억을 쓴다는 게 올바른 정신을 처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 이게. 그렇죠. 데모 씨로 끝나나요, 이분은? 아, 뭐, 써있기로는 배모 씨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아, 그, 감리교 회장 선거가 있는데. 회장 선거. 예,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를 또 했어요. 부정선거라 하면?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면 뭐. 돈 선거? 매수를 한 거지요. 아예 매수를? 예, 그래서, 그리고 당선 사례금을 해가지고 2억 3,700만 원 썼대요. 그래서 총 31억 원을 갖다가. 아, 머리 아파. 총회장 됐는데 쓰셨다고? 아, 예, 그. 아, 교회 돈을 갖다 총 31억 원을 횡령했다고 아. 그렇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아. 어우. 아, 이분도 2003년에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2003년 8월에 2003년은 공금 횡령 배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40일간 시절을 갇혀 계셨다고. 아. 40일 정도. 예. 40일 동안 또 이 광야에서 시련을 받으셨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시네요. 이분도 이분의 김홍동 목사님 자체에 어록만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록이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세상법으로 재판하면 안 걸릴 교회 하나 없다. 아, 털어서 원전하는 사람 없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말이 난 진짜 제일 잘 안나. 세계적인 대교회의 목사인 내가 10억을 못 만들어서 교회 돈을 쓰겠냐. 이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최근에 최고의 논란을 할 때 국제적 위상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싸이와 배용준급이다. 교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세계적인 대교회의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법정에서 불륜을 고백을 인정을 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 일을 겪으면서 몇 명을 쏴주겠을 거다. 우와. 이거 진짜 목사님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말 쩐다. 대단하네요. 감독. 안 죽여서 감사한 거지, 지금. 내가 니들 죽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때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은 늘 하는 관행이다. 야. 양심선언인가? 감정, 자포가 아니야? 감정이 다 썩었다고? 네,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저희 그 이명박 각하가 후보 시절에 네. 장로 목사라고만 했지, 장로 후보라고만 했지, 이명박이랑 이러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다. 지지 발언을 보통 하셨죠. 네, 근데 장로가 목사님 돼야, 아, 그, 저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근데 당시에 장로는 한 명이었죠. 네, 그 다음에 여자 문제와 돈 문제가 뭐 많다고 하느냐, 천주교와 불교는 훨씬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분의 말은 이제 너무 많은데, 몇 개. 이분이 이제 횡령과 배임용의 걸등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돈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을 할 때 네. 교회 명의로 하지 않고 목사님 이름으로 네. 개설을 하는 거예요. 통장 개설을. 그래서 교회 돈과 목사님 개인 돈의 통장이 통장 자체는 구분되어 있겠지만 명의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적으로 명의가 구분이 그러니까 통장이 구분되어 있어도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갖다 쓰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 파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감옥 간 거는 내가 저기 북한을 위해서 설교를 하니까 당시 정권이 좌파 정권이어서 나를 감시하는 거다. 아, 그렇게 종북이 잘못이다. 네, 종북이 잘못이라고 한 거고 망상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대목사인데 그겁니다. 내가 대목사인데 이런 대접을? 내가 대목사인데 그 돈 없어서 그러겠냐? 내가 대목사인데 뭐 그깟 진짜 계속해서 그 자세가 이렇게 고까운 자세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와 제목부터 쩐다. 네. 요거. 요거. 그 이분께서 2012년 네. 1월 7일 토요일 동아일보 A18면 했다가 전면 광고를 냈는데. 면도 A18면이야. 아니 근데 이런 조중동 같은데 전면 광고 내려면은 돈이 매덕이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전면 광고로 나온 거죠? 예. 이런 대목사님이 그 전면 광고 활동 없겠어요. 아유, 그럼 아유, 너무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딱 태도가 딱 고운 거야. 그러니까. 재력을 내가. 야, 제목이 쩔어 제목이.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아, 와, 와,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가운데 자기 얼굴 딱 있고 양력 있고. 예, 아이가 아마 이 광고를 실은 게 하도 자기가 두드려 맞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아마 자기 신앙을 갖다가 변론하고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따내는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썼는데 네. 이거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목요연하지가 않군요. 네, 일목요연한 게 아니라 자폭을 하고 있어요. 셀프디스. 예, 셀프디스를 네. 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종말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해가지고 아,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뭐 주저리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의 신학관 네, 안에서 쓰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 썼는데 어휴, 중간에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써놨어요.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한 세대는 100년임을 알 수 있다.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독립된 1948년부터 100년 안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날짜 얘기했네요. 날짜를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2048년에 망한다. 그러니까 2048년 전후로 망할 거다. 지구가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거는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48년부터 100년 안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은 사실 너무 거의 2단급 아닙니까?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한 거죠. 2단이라고 20년 남았는데 우리 20년밖에 3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결혼해야겠다. 30년 내에 결혼할 수 있을까? 너무 멀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아니 아까 팬이 반했다고 써줬잖아. 그래. 할 수 있어. 나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 이것 말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의 역사가 몇 억만 년이라는데 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짧은가라는 아티클 같이 중간에 단락이 있는데 창조진화도 설명하셨구나. 이거. 창세기 이제 그 설명을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첫 번 창조이고 네.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창조를 두 번 됐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구나. 창세기에서는 창조가 두 번 일어난 걸 기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정통 신학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약간 순서가 다르거든요. 창조 내용이. 예. 그거 가지고 얘기는 많이 있는데 1절과 2절. 2절은 사이에 45년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원어로 이거는 있지 않은 얘기 같아.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계셔 이분. 예, 저도 뭐 그렇게 예. 쉽게 말해서 이분이 전면 광고까지 할애하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광고하셨네요. 예, 자폭을 했죠. 결정타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자. 네. 이것까지만 할래요. 3위일체 신이란 무엇인가? 아,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어려운 사실은. 개념인데 네. 얘기를 할게요. 3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자기가 딴에는 막 써놓은 거예요. 3위일체가 성경에 3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까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사실 뭐 사도 바울도 삼위로 계신다는 그런 전제로다가 말을 계속 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 교리를 갖다가 설명을 따내는 하는데 이제 뭐라고 비유를 하냐 자기가 있잖아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가 있고 자기가 있으면은 나는 부모에게 아들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네. 아내에게 남편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이런 비유가 있죠. 물이 화학적으로는 H2O지만은 네, 네, 네. 이게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일째 설명하는 거는 네네. 전형적인 양태론적인 양태론이요? 해석이에요. 양태론. 양태론이 뭔가요? 양태론이 뭐냐면은 그 일종의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일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 아, 단일과 그, 유일이 약간 다르구나. 다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다라고 믿는 게 단일신, 단일신. 단일신이요? 예, 정통적으로 우리가 삼일체로 믿는 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인 일을 하시고 공존하시는 거지. 일을 하시지만은 그 영원성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격의 일치가 아니라 그런 건가? 그 격이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격으로다가 사역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계신다는 말이죠. 단일과 유일은 다르다. 단일과 네. 유일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양태로는 그러면 어쨌든 정통적인 기독교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왜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 인증 아니야 이거 이단 인증? 이단 인증이죠. 진짜.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 양태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성자가 성부한테 기도를 한. 아, 그러니까 그렇게 격이 아예 다르다.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의 표현이 복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엘로힘이 자체 복수형이에요. 아. 엘이나 엘로아라고 하는 게 단수형이고 네. 엘로힘이 복수형. 아~ 그걸 복수형이고 사도 바울도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따로따로 부르고 아~ 그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부활해서 나타나셔 가지고 뭐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성령이다라고 말안 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자 성령님이야. 그러니 그죠. 내가 바로 할 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이 해석은 이거죠. 내가 하늘에 있으면 성부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고 또 성령을 이럴 때는 성령인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가 있고 또 성령님이 따로 오실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전혀 다른 얘기다. 완전 다른 얘기죠. 이단 인증이에요. 이분 거의는. 그러니까 이분 축하드립니다. 이단 인증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신학을 갖다가 그냥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우 이 표현 좋네요. 신학은 액세서리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대형교 목사님들이 아까 스스로에게 대목사라고 자꾸 아 네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요. 자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을 사실은 목사님들도 나이가 먹고 사역을 오래 하셨더라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배웠던 걸 잊지 않도록 또 새로운 학문이나 학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다라고 막 선포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 신학교만 가도 요즘 신학교들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 특히 메이저일수록. 메이저일수록. 네, 더군다나 주로 하는 게 이제 목회 스킬을 많이 배우고 그런 거는 좀 이게 세상이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 똑같네. 입시랑 똑같네. 어떻게 그렇죠. 하면 애들에게 학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좋은 점수 나오게 하고 돈 버는 수단이니까. 그렇지. 좋은 대학에 갈끔 하는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공 지상주의 때문에 목회도 그렇게 흘러간 거지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것. 네. 저 사람이 한 행동이라면 저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죠. 사실은 세상에 악한 질서를 변혁하는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질서를 그냥 따라가고 있죠.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교회가 주류에 반항하는 반항 막 주류에 이렇게 맞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류라는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쁘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자체가 악하게 흘러가려고 하고 그렇게 변모하려는 그런 형향이 있는 그런 주류로부터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데 흘러가야 되는데 주류에 편승하고 있죠 지금의 교회는. 그렇죠.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 아는 형이 우리 셋 다 아는 형인데 컨설팅 회사에 다녔었는데 교회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컨설팅하냐? 이 교회를 메가철치로 초대형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야. 컨설팅을 해준다고. 아, 그래서 그 교회 그 회사 직원들이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프로그램도 검수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요런 게 문제고 이거를 고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해야 이 교회가 메가처치로 성장할 수 있는지 요거를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와. 그래서 그 형이 한 달 전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사냐 하면서 한 달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작은 교회셨고 그다음에 MC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 산상수훈처럼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놓고 이렇게 하신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그럼요. 설교하고 그래서 나눴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단상이 따로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눈높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 소그룹 얘기하듯 그렇게 그런 교회가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교회들 건강한 교회 중에는 일부러라도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 되게 편이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그렇죠.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보면은 잘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 대부분 이런 소모임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분 되게 정치적인 분이에요. 김홍동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좌빨좌빨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 빨갱이 네. 때려잡는 거 좋아하시는 목사입니다. 예. 아예 설교 자체를 그걸로 다 채우는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 전체를. 설교 전체가. 아니 대놓고 친북 좌파를 예. 척결해야 된다는 게 그냥 주일 설교야.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그 뉴욕으로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뉴욕. 2010년도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최근에 지옥에 간 대통령이 두 명이 있다. 아.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고 노무현 김대중은 지옥에 갔다 이거 2010년이니까 2009년도에 둘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말을 했죠 당시에. 갔더니 박정희가 기다리고 있더라. 갔다가 갔더니 박정희가 박정희가 박정희가 어서 오게 지옥 어서 오게 처음이지. 그리고 저기 가서 의자 두 개 더 갖고 와. 뭐 그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2012년대 총선 있었잖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분이 창당을 하는 일에 창당 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 기독자유민주당이라고 네. 그 김충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하여간에 그분이랑 같이 그 창당을 해서 그 정치에 어떻게든 참여를 하고 싶어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대 총선은 그 새누리당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겼는데 그 항상 이제 17대 총선부터 예. 정당 비례대표를 따로 투표하게 돼요. 네네네 알고 있어요. 알고 16대까지는 있어요. 그냥 지역구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다가 네. 17대부터는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17대부터 19대까지 꾸준하게 기독교 계열 정당이 하나씩 계속 나오거든요. 이름은 바뀌는데 기독교 계열 정당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저희 투표용지 보면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있고 정당에 투표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투표가 있잖아요. 그 정당에게 투표하는 곳에서 조금 퍼센트지를 받나 봐요. 그럼 그래서 그걸 소개를 간략하게만 하려고요. 그래서 17대에는 기호 9번 기독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독당. 1.08% 맞았습니다. 1.08% 1 넘었네. 1%를 넘었어. 예. 기독교 인구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18대에 있는 기호 8번 기독사랑실천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무려 2.59% 받았습니다. 와, 대박.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2%가 넘어가면 지금은 이게 폐지가 됐는데 얼마 전에 네. 2%가 넘어가면은 정당 해산을 면할 수가 있고 네. 그 3%가 넘어가면은 국회의원이 하나가 나와요. 아. 3% 넘으려고 발칵하시겠네 이제. 네, 3%가 넘어서 한 명이라도 국회에 보내면은 또 국고에서 돈이 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8대 때 이제 각하가 탄생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선거였는데 그 선거에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불과 한 70만 표 모자라가지고 아깝게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하시지 아까웠어요. 여의도 선거인회가 다 몰빵했으면 70만 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덕광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70만 표가 아니라 고작 7만 표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여간에 잘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기독교 표가 분열돼가지고 한국 기독당이라고 있었는데 아... 0.25% 받아가지고 그것마저 분열했어. 네, 단일화 좀 해보지. 고려해서 단일화 실패했어. 고려해서 개혁 고려 나오듯이. 뭐 하여간에 이분이 하여간에 정치적인 양반이라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죽자는 종교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저런 목사님들을 국회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에휴,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기승전 병욱. 여기까지 나는 김홍도 목사님까지 해도 여기는 일반 커피고 그 TOP가 나왔으니까 TOP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하게 한번. 네, 전병욱 목사님. 너무 이거 사실 에피소드 하나 하려 해도 되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전병욱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삼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하셨네요. 개척하신 건 아니네요. 개척은 아닙니다. 아. 전병욱 목사님이 가기 전에도 이미 삼일교회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100명 내외 이제 작은 교회였죠. 근데 이게 전병욱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 사임 직전까지는 엄청난 대형교회가 됐죠. 네.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게 청년목회. 청년목회. 네. 책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책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분이 신앙의 야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젊은이들의 기호에 엄청 맞춘다기보다는 그 한국교회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전했죠. 약간 복음의 순수성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네요. 초기에는 사실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네. 되게 열정적이면서도 뭐 이제 본인 입으로 막 난 일주일에 책을 5권, 6권씩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었는데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네. 뭐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대출 순위 1위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 뭐, 대출 순위 예, 1위 뭐 모르죠. 만화책을 빌렸는지 무슨 책을 빌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지적인 설교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고 네.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썼습니다. 아, 예. 규장에서 주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무릎 시리즈예요. 무릎 시리즈. 제목에 무릎이 들어가요. 네. 낙타 무릎, 새벽 무릎, 비전 무릎. 요 이제 무릎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 또 여기 또 기가 막힌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아 약간 오그라드는데? 약간 싸이월드 느낌 나는데? 싸이월드 생각나는 싸이월드 느낌 좀 나는데? 나 썬 고기 안 먹어. 생고기만 먹어. 예, 하여간 베스트 정말 이렇게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네. 이제 본인 설교를 모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책을 내가지고 정말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해외로도 초청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네네네네. 가고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분이 특별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었던 기억도 있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제 훈훈하고 이분 나이도 젊으세요. 이제 우리 앞서 얘기한 분들 다 이제 70대신데 이분은 63년생이란 말이에요. 20살이 젊네요. 그렇죠. 이제 겨우 이제 50대 초반인 진짜로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2010년에 네. 사건이 터진 거죠. 네. 2010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성추행, 성폭행의 성추행 요런 사건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사임하고 사임의 직접적 발단이 된 사건이 2010년에 터진 거예요. 네. 2010년 가을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던 네. 뭐 자기의 측근이겠죠. 네. 이 여성분을 이제 자기 담임 목사실로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실을 닫고 성폭행을 시도한 거죠. 네, 이제 사실 전병 목사 얘기 민망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적나라한 그 네.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요즘 민망하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할게요. 네. 삽입 선교를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진짜로 성폭행에 네. 준하는 그거를 단순 시도를... 추행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성폭행이 성립되려면 삽입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됐었던 거죠. 여자가 거부해서? 네, 뭐 거부를 하고 뭐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뭘 시키냐면은 구강 성교를 시킨 거예요. 어깨 눌렀다고? 임사카처럼? 그렇죠. 임사카. 구강 성교를 강요를 해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아. 목양실에서? 목양실에서. 개새끼. 그러니까 사실 이 목양실이 아니야. 그냥 책상하고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그 안에 이제 잠을 좀 잘 수 있게 침대도 마련돼 있고 그쵸. 되게 이제 안락한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짓을 시도를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개만도 못한 새끼. 예. 사실 이게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은 이 피해자 당사자분이 올렸던 증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근데 그분 이분은 이거 하나가 아니죠 지금? 이분이 그 3.1교회 오시기 전에 신반포교회라는 교회의 네. 전도사로 계셨었는데 네네. 이때부터 전병 목사랑 같이 있었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증언하신 바에 의하면. 이게 솔직히 이게 까놓고 말해서 한두 번 성추행한 사람들 수는 진짜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슬쩍 뭐 어깨나 뭐 그냥 어깨축지나 뭐 이렇게 허벅지 이런 데 터치하고 이런 거? 민망하지만 뭐 이렇게 가슴을 슬쩍 뭐 이렇게 쓸어 내린다든지 뭐 바지 속에 손을 넣는다든지 뭐라고? 바지 속에 그게 한두 번이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 만진 게 셀 수가 없다고? 셀 수가 네. 없대요. 그 나 우리 회사에 나 걔 나보다 동생이 있거든요. 바지 속에라. 걔네 누나도 당했대. 진짜로. 바지 속에다 손을 넣는 건 엉덩이 만지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가슴 만지고 제가 본 증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예비 신부야. 주례를 부탁하러 갔는데 아 이렇게 가슴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 응, 애 잘라야지 하면서 손을 만지고 그 사건이 인터넷에 증언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오더강 표정 캡처해서 지금 보내 주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10년 알았는데 오도강이 재했어. 오도강 되게 쓴 한약 먹은 표정이야 지금. 나 이런 말을 되게 피해줘야 돼 이거. 그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에 또 와라. 다음에 또 오면 내가 야한 체위 알려줄 테니까 나를 또 찾아와라. 남편이랑 할 수 있는 아니 이거는 체위를... 욕을 하기 아깝다. 아 미친놈이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코다른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새로 신부가 될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사람인데 미친놈 아니야? 그 사람의 막 그런 민감한 부위들 만지면서 막 성적인 농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병이... 근데 이게 아니, 주례를... 이게 진짜 주례를... 사실이야. 주례를 부탁하러 갔다며. 너 우리 실버베리 가슴이 확확 와닿을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아니, 정말로 이렇게 가슴을 툭툭 건드린다든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음부를 슬쩍 건드린다든지 하는 정도의 행동은 아니 집계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이런 정도의 피해를 내가 입었다고 말한 증언이 정말로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악질인 게 뭐냐면은 간을 봐요. 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슬쩍 건드려 보고 뭐 아주 막 격하게 저항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순해서 어리숙해서 이렇게 뭐 반항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추행을 가해요. 아 진짜 씨발놈 진짜. 아니 그래서 증언 나오는 게 뭐냐면 교인 성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소위 좀 연예인급으로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지. 그렇죠. 야 레이더가 그리고 뭐 좋네. 같이 선교 활동 가서 이제 버스 같은 거 타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런 일들은 이분을 계속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이분 이렇게 간을 봐요. 그래서 심하게 저항을 하거나 불쾌감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자매들은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있죠. 이런 사람들 그정 나중에 격하게 저항하면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걸 하다가 사람이 좀 어리숙한 것 같다 네.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한 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굉장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한 자매님이 계신데 증언을 들어보면은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목양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서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면서 슬쩍슬쩍 몸의 중요한 곳들을 만지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불쾌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면은 내가 혼자 오라고 그랬지 언제 둘이서 오라고 그랬냐 하면서 언니를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니까지도 건드리고 뭐라고? 뭐라고 이 미친놈이? 아니 언니도 건드렸다는 야. 증언이 있어요. 약게임이에요? 미치겠네요 진짜. 아 나 지금 약간 빡이 돌아가지고 아 어후. 죄송해요 너무 센 말을 했네 진짜. 아.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목양실에 불러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예,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신반포교회 시절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민망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저도 참 답답한데 이게 너무 급이 높으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안 믿겼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 너무 아, 진짜.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였냐면 학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꽃뱀이다. 어,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오. 이제 목사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아. 한다라는 게 그럴 가장 수다. 그럴듯한 네. 파워를 가진.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처음에 다 문매를 맞고 신천지로 몰린 거야? 네, 처음에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믿질 않지.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네. 행동을 그럴 하고 목사님을 유혹하고 목사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도 그 삼일교회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살짝 소문으로만 그런 삼일교회 뭔가 있고 담임 목사님 바뀌었던데 하는 분들은 네. 야, 그거 뭐 이단이 그런 거라며 혹은 야, 그거 유머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실로 다 밝혀졌나요? 사실로 다 밝혀진 부분들이죠. 삼일교회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직접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았어요. 전병욱 목사에게 이런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이나 이런 것들 당한 자매들한테 이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접수가 받아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만 5명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분위기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나라 훨씬 특성상 더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혹은 이게 그 피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간봤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드러나는 게 제가 알고 있기에 통계적으로 10%라고 알고 있어요. 한 10분의 1 정도라고. 그리고 더구나 교회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5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정도의 판결이 났다고 해. 그럼 정말 이분은 분이라게 들었다. 이 인간은 뭐 어떻게 하고 다닌 건가요? 정말. 이게 교회에서 대처를 되게 잘못했어. 교회에서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네네네. 당연히 사실 다 알게 됐어요. 네. 그걸 외부로 밝힐 수가 없었지. 너무 부끄럽겠지. 그래. 삼일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라고요? 전병욱 목사님에 의해서. 아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하면서 장로님들이 알았지만 조용기 목사님 공격하지 않지.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 교회 헌금도 다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 다 아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은폐하려고 했고 또 징계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설교만 세 달인가 여섯 달인가 금지시키고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참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접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 증언 중에 이런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민망한데 다른 해 제주 선교 때는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준비팀 자매 귀에 하하 하며 변태처럼 계속 바람을 불면서 뭐야 하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이랬겠지. 변태들이 이런다며 하고 자매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자매들 사이에 지나가면서 상의에 손 넣었다는 얘기, 가슴 만졌다는 얘기, 엉덩이 만진 얘기 등등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친구와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아마도 목사님의 상처로 인한 그릇된 행동일 거라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치유하시길 같이 기도하자고 늘 결론을 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바보같이 착해. 그리고 오랜 후에 팀 간사님께도 상담을 했었고 그분도 역시 가슴을 팔로 만지는 일을 당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가 나의 착각인가 많이 고민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고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거지. 네. 뻥 찌는 거지. 이게 뭐지? 순간. 우리 목사님이 설마. 실수로 치셨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이분 또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친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성추행 피해자들이 되는 사람이겠죠. 네. 잘해주다가 오랜만에 보면 갑자기 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뭐 밀당을 하는 성추행 밀당을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뭐 자매들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건 정말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요. 정말 TOP네요. 교회가 그냥 양식업자 같은데. 몇 달 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2010년 사건 후에 PD 수첩에 제보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건 이제 전배용 목사가 안 거죠. 네. 그래가지고 교회 리더들을 다 모아요. 모아놓고. 아, 나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돌고 있는 소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부정을 하고 사실이면 내가 사임하겠다 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2011년에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드러나게 돼서 처음에 당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처리를 애매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 전병 목사 받았던 처벌이 3개월 설교 금지 플러스 6개월 수찬 정지. 수찬이 이제 성찬을 6개월 동안 못 받는. 네. 아까 그 50만 원씩 받던 거. 그 원태 목사님 50만 원씩 받는 거. 처음에 그런 손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사임을 했죠. 근데 사임하고서도 웃겨요. 사임하고서 교회에서 돈을 13억 원을 받아가거든요. 퇴직금으로. 제가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성추행으로 퇴직한 목사에게 13억 원. 자, 주택 구입 20억, 퇴직금 1억 1천. 성중독 치료비 1억. 그다음에 2년 동안 개척 안 하기로 했거든요. 수도권에다가. 그 반경 몇 킬로 안에서는 개척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지금은 그 약속도 깨버렸지만. 개척 금지에 따른 생계비 1억 3천 등 총 13억 원을 교회에서 수령을 해요. 집값을 왜 줘? 그 사람들도 제정신이야? 사택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 사택을 뭐 준 걸로 한 게 아닌가. 아이, 그딴 새끼가 집이 뭐가 필요했어. 내가 걔 사는 집까지 생각해줘야 돼? 내 현금 내서? 그런 상태로 일단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원래 약속에 의하면은 목회를 당장 시작하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네. 나가자마자 기존에 3.1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은밀히 빼오기 시작해요. 야.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했던 약속을 어기고 3.1교회가 용산에 있잖아요. 네. 상수역 앞에다가 홍대세교회라는 교회를 새로 바로 개척을 해버리죠. 네. 약속을 깨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성중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나는 성중독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중독 치료비로 명목으로 또 1억 얼마에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말을 안 해요. 당신 성중독 아니면 그 돈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또 반응이 없어요. 이분은 치료가 필요하네요. 그냥 진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 치료 혹은 격리가 필요한 수준이네요. 정말. 전자발찌 체험 돼. 아, 그 사이코패스네. 심신이 미약한. 성 도착증이죠. 이상하다. 아니 이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진짜 실제 사례들을 읽어보고 접하면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사실 본인들의 잘못인 거를 본인 빼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피의자들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성범죄는 친고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 만 성립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친고죄였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저희 담임교회 목사님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이게 제가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게 그 피해자 증언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고주망태가 된 직장 사람들도 제게 하지 않았던 추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한국교회 청년 부흥을 이끈다는 우리 교회 목사라는 작자에게 수년간 당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저의 20대를 온전히 이 교회에 헌신했고 순수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도 아닌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에게 여러 차례 당한 지난 일들과 시간들이 정말 쓰레기 같아서 삶이 무기력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씀,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라리지만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한때 존경했고 부족한 그대로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불쌍히 여기며 회복되시길 기도하며 기다렸던 전 목사님도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셔서 다른 누가 아닌 본인도 아닌 하나님께서 깨끗해졌다고 하실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픈 기억들을 꺼내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분들의 이런 추악한 면들을 드러내면서 이분들이 구제불능이며 이분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혹은 진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쓰레기 혹은 정말 매장당해야 될 우리 사실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방송이 아니겠죠. 저희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잘못임을 알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 그 미량 영화에 보면은 그 죄수가 그 딸을 전도연 딸을 유기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네.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감옥에 네.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회개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전도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래서 전도연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빠개치거든요. 근데 전병우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좋은데 가장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과를 마지막에 딱 한 번 해요. 사과문을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 한 번 올리는데 그거를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아예 없고 하나님과 삼일교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딱 여기서 끝난다는 거지. 이건 소문인데 그것도 본인이 안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가 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법적인 어떤 끝머리를 안 잡히려고 진짜 이게 진정성이 어린 사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야 진짜 뻔뻔하네. 네. 그리고 이번에 3.1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그분께서 오히려 3.1교회를 대표해서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사과드린다. 그분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상관도 없는데. 그럼 되게 좋으신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뭐 성추행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설교가로서 유명했는데 설교 자체가 복음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변질을 좀 돼가지고 경영적인 성공지상주의 성공주의 이분 연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네 그래서 참 드러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배상이 된 것만 다섯 명이니까 지속적으로 피해 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수백 사람들의 수백단이겠죠 사실. 삶에는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심각한 상처를 남긴 것이고 그분들의 신앙도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너무 힘들죠.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겠냐고 목사님들이 믿어지겠냐고 아무리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와서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진실로 들리기까지는 또 그분들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이게 참 두려운 게 전병욱 목사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내가 하루하루 씨앗을 잘못 뿌리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전병욱이 안 되리란 법이 어디 있는가. 참 남자들한테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끝까지 또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전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혹은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빛으로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처벌 받겠다, 잘못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인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정말 정말 엄청난 결단이다.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다니 오히려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본보기로 삼고 모두가 죄인인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제모 얘기했듯이 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라는 거는 너 회개해가 아니라 나 회개해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체 회개의 역사라는 거는 회개 부흥의 역사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시작은 항상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회개의 시작은 리더의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자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힘만큼이나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지금같이 우리가 개들되지는 않겠죠. 옅은 웃음과 아깝게 닿은 목소리 바람이 따라갔던 조금 느릿한 걸음 자 그럼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죠.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목사님 혹은 이제 목사님들의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 분들은 정말 크고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됐고 이미 파장 일으켜서 일부 뭐 처벌도 받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내에서 목사님의 잘못된 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미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가 네. 그런 토양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네. 이런 문제를 키우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토양이 제가 생각할 땐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다음 두 번째, 죄가 있는데 너도 죄인인데 남의 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권리가 비판하지 있느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네. 판단하지 마라. 네가 감히 무슨. 네가 감히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네가 건드려서 뭐 할 거냐. 그렇죠. 라는 이 세 가지가 목사님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유보시키게 하고 금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먼저 그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거, 묻어두는 것만 해결책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묻어둠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네네.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명성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좀 공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분들이 이미 교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거 드러내지 말고 저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네. 주자고 하면은 그거를 뉘우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남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덮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회개할 수 있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교회였으면은 제대로 권징을 했을 텐데. 그렇죠. 권징이 돌아가지가 않은 거죠, 제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이사야부터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한 거 읽어보면 그건 다 비판이 아닌가요? 다 비판이죠. 아니, 비판이죠. 당시에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말들은 근데 교회를 오히려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많이 듣는데 니들이 선지자급이 아니잖아라는 논리예요, 사실. 저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너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논리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뭐 비판을 하거나 교회를 분열시켜서 성도 때문에 쪼개지는 교회도 뭐 없지 않고. 네, 있죠. 또 그다음에 그런 역할하는 게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신천지들이 막 교회에 틈타서 맞죠.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분열시킨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천지는 네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네. 교계 에이즈예요. 네. 메커니즘도 에이즈예요. 그냥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죠. 사이비. 네, 사이비요. 이단하고 사이비 또 다른데 어쨌든 그냥 아예 사이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열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사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쓰는 게 분열이라는 것이거든요. 교회 목사님도 건강하고 성도들도 건강하고 하면 그 분열하는 종자들을 집어넣거나 분열의 영을 소위 집어넣어서 이제 분열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비판하는 게 정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반골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분열종자다, 회색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이런 한국교회 행태가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전 회색분자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요새 부각되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목회자분들은 겸손하시기도 하고 네. 또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이게 오늘 문제를 이렇게 목사님들을 쫙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남자거든요. 남자. 남자인데 성공한 남자예요. 소위. 성공하고 나이 좀 있으신. 네네. 그 남자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동물적인 특성은 진짜 썩었어요. 개 쓰레기인데 남자라는 종물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냐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신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웬만한 거는 끝까지 참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들을 진짜 싫어하시고 근데 그런 상황이 보통 언제 발생되냐면 벳대지가 불렀을 때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길 때 교만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지 일단. 그죠. 최소 뭐 1,000명에서 10,000명 단위의 성도들이 자기들 이제 왕급으로. 그럼요. 네. 동방신기 이상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죠. 뭐 연봉이 5억씩 되지 했을 때 남자에게 남는 마지막 욕구가 무엇인가? 벤틀리? 벤틀리도 끌고 벤틀리 옆에 뭐가 있어야겠어? 옆자리에 이쁜 여자를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이사를 가야지. 그 남자 중에 하나로 그냥 보면 그거는 진리예요. 진짜로. 그래서 성공하는 남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음란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생태를 보면서 꼰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꼰대.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목사라고 지칭하는 나는 니들이 감히 이런 정말 그렇죠. 나에게 지적질 이건 사실 진짜 꼰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경험이 얼마나 있길래 내가 키운 교회인데 내가 5억 정도 200억 정도 쓴다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것도 너무 싫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뭐하냐. 왜 목사가 나보다 높아? 이게 전병욱 목사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문제가 이렇게 되게 늦게 드러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 키워놨으니까 이 사람의 발언권과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았대요. 안 믿을 것 같고 자기가 말을 해도 전병욱 목사는 이걸 충분히 덮어버리고 나를 매장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정신병자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몰아버리면 사람들이. 근데 진짜 목사님들이 나보다 높아?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너무 위험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죠. 그럼요. 뭐 그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교회의 직제가 피라미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권위가 부여돼 있는 거예요. 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숭배에 가깝죠.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 옛날 이 방송에서 이벤트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 반년 정도 그 제자 훈련 같은 코스를 밟으면서 당시에 그곳에 이 단체 대표이신 분이 계셨어요. 전 세계 대표의 단체, 그 단체의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끄는 기독교 단체에 뭐 천만 명 단위로 있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분이 거기 계신다 그러면은 어떻겠어? 벤틀리가 뭐야? 그러니까 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쫙 모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해도 그분한테 그렇게 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자유로워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그날 어느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랬는데 징조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인 현수막 쫙 깔리고 막 화환 쫙 깔리고 막 사열하고 일단 무대 장치부터 다르잖아. 축사하고 하고 일단 뭐 예배 순서가 바뀌는 것도 비일비재하잖아 진짜. 그렇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늘 하던 대로 찬양하는 거야. 온몸에 문신형이 나와서 기타 치면서 그 쪼리 신고 그냥 온몸에 문신이어가지고 그분은 나는 항상 긴팔 입는 줄 알았어. 아,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보면 항상 녹색 긴팔 입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온몸이 문신이었는데 그분 와서 그냥 막 나띵부터 블러더브 지져서 막 하면서 하는 거야. 하는데 이게 그냥 늘 하던 대로 은혜 받는 늘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그 순간이 특별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앞에서 슬리퍼를 찍찍 끌고 있던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반바지 입은 할아버지가 올라오더니 나 그 사람이라는 거야. 얘기하고 사람들 그 사람이 왔구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동안 한 얘기 들으면 은혜 받고 말아. 그리고 그 사람 끝나고 혼자 내려가 블랙베리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권위를 몰아주고 있어. 우리가 그 단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 방치도 아니고 우리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권위가 딱 거기까지인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바쳐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 모든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동일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제 돌맞을 발언이지만 목사가 나보다 높아라고 물어봤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친척 집에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 집에 가면 그 큰 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한 분도. 우리 집만 딱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는 뭐 세배는 하는데 제사상 할 때 막 절 안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거든. 뒤에서 기도하고 그냥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추석이면 추석 감사 느낌으로 나는 그냥 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에 가시게 내가 눈에 가시고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목사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 목사를 믿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했다. 진짜 쳐 맞아 죽을 뻔했어 진짜. 진짜 쳐 맞아 죽을 뻔했어. 근데 그 발언은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도 혼났어. 감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안 된다. 난 근데 진짜 그게 있는데 내가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더욱더 열심히 반항할 때요. 그때부터 회색 분자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빠 그 큰아빠가 크냐 목사가 크냐 둘은 똔똔이에요.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면 나 진짜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물론 좋은 말로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어린 마음에 치기에 그렇게 틱틱 내뱉은 건데 사실 정말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틱틱 내뱉어서라도 그 말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저도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한 2천 명 정도 되니까 네. 새로 오거나 뭐 새로 오거나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특히 여성도들이 네. 목사님을 굉장히 멋있어 하세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실제로 얼굴도 헌칠 하시고 60이 넘으셨는데 정말 성품이 좋으시거든요. 그게 설교 안에도 묻어나고. 우리 네 명은 목회 못하겠다. 아, 절대 못하지. 아, 절대 안 돼. 헌칠하지도 않고 성품도 안 돼. 안 돼. 근데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키도 안 돼, 키도. 지금 다니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네네네. 우리 부모님도 다니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뭘 하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네. 근데 그 애들은 남자애들은 관심이 아예 없고 여자애들은 그게 부러워. 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나의 이름을 아. 불리움 당한다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야, 너 오늘 나 딱 이 얘기를 한 거야. 나 오늘 목사님 딱 오늘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악수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응답하라 1994에서 그 도희가 서태지 방에 가가지고 꽃갈콤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집에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보관하잖아요. 연예인들한테 뭔가 악수 한번 하면 손을 안 씻고 며칠 동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만드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자기를. 근데 아니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아무리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진짜. 목사님들만 나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락하고 나쁜 이런 이제 금지된 사랑을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여자분들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정에서 남편에게 뭔가 충족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트레스 받고 그 외롭고 네. 결핍되는 부분들을 신앙 안에서 그걸 해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그 대리자로 하나님이 아닌 목사라는 어떤 가상의 이미지 영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팬클럽처럼 쫓아다니는 거야.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을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야죠. 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강의 세대잖아요. 네. 인터넷 강의 들으면 좀 잔잔하고 젠틀한 사람보다 욕하고 막 부수고 막 부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막 분필 던지고 이런 사람 뭔가 있잖아. 뭔가 다치고 있어 보이고 자기 막 이렇게 권력을 포출하는 사람한테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안에 잔잔함과 온유함과 겸손함 특히 설교 시간에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가 별로 안 돼. 잘. 맞아. 아우, 슬프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뭐 일반화 시키긴 그렇지만, 뭐 오중축복 얘기 있잖아요. 삼중복음 오중축복. 이런. 그 다음에 뭐 번영신약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돈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 쉽게 말해서 막, 이런 섹시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치고, 거의 내가. 나쁜 남자구나. 내가 거의 하나님 보좌에 거의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거의 내가 말 놓고 얘기하는 사이다. 나 지성수 휘장으로 들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야. 되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또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들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시대를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귀하게 안 보는 경우가 있고. 아이고. 뭔가 막 내가 막 헌금 많이 내세요. 내가 헌금 많이 내서 이 교회가 됐다. 축복 받았다. 내가 하나님 얘기해봤는데. 정의 내리지. 축복 받았다, 너희들. 뭐 삼위일체는 H2O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막. 이러면은. H라는 소리. H2O 분자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까? 아니, 사실 있잖아. 삼상이잖아 그게 고체 액체 기체 삼상이긴 하죠. 삼상이 요즘 플라즈마도 있고 뭐 그쵸? 삼상이 다가 아닌데 그 알잖아 삼중점이라고 있어. 압력하고 온도를 맞추면 세상이 공존하는 데가 있거든. 액체 기체 고체가 공존하는 포인트가 있어. 아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과만 나와도 다 아는 거야. 플라즈마도 있고 초임계 유체도 있고 엄청 많은데 뭐 삼일체가 뭐야 그것 가지고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4차원 형성이 우리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주는 11차원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주 11차원이라고 반박하는 애들 몇 명 있더라고. 아, 그래? 우주는 그냥 다차원인 걸로. 아, 다차원인 걸로. 고차원인 걸로. 네. N차원인 걸로. 잘 몰라요. 아, N차원인 걸로. 웃긴다. 그렇군요. 아, 예. 아, 저도 그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 다른 이제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얘기를 하면은 진짜 직격탄을 많이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얘기나 전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참 막 교회 누나들이나 막 형들이 혼내기도 하고 형들이 없었지. 교회 누나들이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 다른 분이 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입을 막는 게 성경적인 건가.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정말 저한테 막 이런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고 그렇게 입막음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실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뭐 순종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속만 썩히고 있었는데 참 그래서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은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네네. 상습적으로 많이 인용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엄청 말씀을 파봤어요. 막 원어로 보고 막 별로 해가지고 막 팠는데 오더건이니까 헬라어 이런 걸로? 네, 헬라어 막 팠어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이 이제 크리노라는 네.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다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분리하다, 뭐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할하다, 구별하다, 절단하다, 선택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정의 호소하다 뭐 이런 다양한 네네. 의미가 있는데 그 결국에는 뭐 그 얘기잖아요. 구별하다 혹은 발응을 판단하다 뭐 이런 네네. 의미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그 뭘 판단하지 우리의 판단력을 갖다가 스스로 저버리는 소리가 아니고 요한복음 또 7장 2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거의 똑같은 단어가 크리노 아까 똑같은 판단이라는 단어였으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보니까 우리한테 정당한 교리적인 판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말씀에 그 매사에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네.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어떤 말을 또 했냐면은 그 우리에게 정당한 판단, 뭐 교리적인 판단, 인격적인 판단, 또 교회의 직분을 주기 위한 인물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그런 판단들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서 흠없게 하라고 덕을 세워라 그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런 목회서신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생각한 그 개념이 좀 아니다. 그렇죠. 원어로 보면. 그리고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니 뭐 넌 네 일도 아니면서 왜 네가 하고 있어. 우리 사실은 뭐 괴수 28호님 혹시 서건태 목사님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못 받았어요? 전혀 상관없지. 전혀 상관없잖아. 아, 저도 뭐 김홍 목사님한테 돈 꽂았다가 돈 못 받은 일 없습니다. 그치? 나도 전병욱이 내 가슴 만진 적 없지. 그럼. 저도 곽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방송도 안 했겠지. 그냥 조용히 살았겠죠. 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뭐 한 몇만 개 됐나? 교회는 하나죠. 예.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성도고. 낚였다, 그러니까 비판을 진짜. 하는 거지. 낚였다. 낚였다네 진짜. 그렇죠. 아, 저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목회자분들의 권위나 혹은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뭐 이렇게 낮추려고 한다던가 혹은 비하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목회자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정말 귀한 주의 종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 제가 되게 감사하고 또는 존경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무작정 그 권위 밖의 것들을 남용하고 혹은 본인이 얻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의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비롯되는 과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목사님들의 권위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잘못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다. 이런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 오늘 마무리 좋은데? 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19장에 40절에 가면은 이제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면은 네, 세상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네 봐라 이것들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반성과 자정의 노력이 없으면은 PT 수첩 2580 나와가지고 진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주사를 미리미리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두려운 마음에 한마디만 드리자면 여러분 저희 방송을 추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방송하세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뭘 나 이런 방송 이런 이런 내용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도 돼? 부속만 당하지 마. 오빠라 지금 아직 그러니까 오빠라 지금 못하겠다. 그럼 안녕이야라고 했어요. 네 저도 한마디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네 불륜 6걸은 행동하는 낭심을 보였습니다. 이 말 언제 나오나 했어 내가. 행동하는 낭심. 이 말 기다리고 예. 있었어. 아 네. 아 낭심아. 낭심. 네. 아 저희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 정하고 가야죠. 저희 참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아이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제로 저희가 그때 생각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 그 개신교의 차이점이 다음보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창조 진화 얘기도 창조냐 진화냐 창조 진화 얘기가 있었고 굵직한 두 개 중에 하나였죠. 전도 문제도 한번 할 만하고 전도 문제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에다가 뭐 이제 박모 그 티슈 사장님 나 패친이야 패친 패친이야 난 팔로우만 하고 있는데 뭐 이단 특집, 종말론 특집, 해외 선교 특집? 특집. 창조 진화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창조 진화는 창조 진화는 2000년을 이용한 핫이슈지. 갈릴레이. 근데 갈릴레이 이게 없죠. 다른 팟캐스트나 기존의 목회자분들이 다루기가 좀 힘든 내용이라. 창조 진화가. 아 그렇죠. 잘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나는 우리보다 전문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과학 전공자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또 좀 얘기하면서 기존의 이론. 그다음에 성경 뭐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그치. 이야기들 각각 얘기하는 걸 집어주면 좋을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창조과학, 지적설계 뭐, 뭐 여러 가지 또 그 입장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창조랑 진화론을 섞은 거 있잖아. 지적설계? 아 지적설계 말고 창조론 진화. 막 유신론적 진화. 아, 유신론적 진화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에 개입했다 그거?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진화가 하나님의 섭리다. 뭐 진화를 하나님께서 설계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럼 굉장히 여러 그 자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갈래가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러면은 네 창조냐 진화냐. 제이스 것 창조냐 진화냐. 합시다. 창조냐 진화냐. 공부해서. 아주 또 핫한 주제가 되겠네요. 네. 한 주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창조나 진화를 저희가 뭐 어차피 한참 후에나 나가겠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공부라고 들으시면 사실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실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잘났다고 다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분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읽어주시는 그런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창조와 진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성경 속에 과학 얘기를 해보고 저희 씁쓸하지만 또 나름 우리가 희망적인 멘트를 전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네 금지된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이건 목사님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교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혹여 저희들의 부족하고 경솔함에 청취자분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셨을지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연 및 리뷰는 페이스북, 아이블로그, 팟빵에 남겨주시거나 chooojlop60@gmail.com 에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녀석